될 줄 알면서 그대를 사랑했지만 차가운 이별의 계절 너무나 빨리 왔네.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대를 보냈지만 다정한 그대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. 그대는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. 하지만 지워야만 돼. 우리는 비련내 가고 세월은 깊어가는데 한 번간 내님의 사랑 돌아올 기약 없네.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대를 보냈지만 다정한 그대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.